일어나서 세수하고 즐거운 기분으로 학교 가서 명랑한 기분으로 공부하고 수업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녀와 뮤지컬에 만나서 황홀한 기분으로 속삭이고 내일 또 약속하고 돌아오면 포근히 맞아주는 보금자리 두루루루 두루루루 두루루루 두루루루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즐거운 기분으로 학교 가서 명랑한 기분으로 공부하고 수업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녀와 뮤지컬에 만나서 황홀한 기분으로 속삭이고 내일 또 약속하고 돌아오네 포근히 맞아주는 보금자리 두루루루 두루루루 두루루루 두루루루 일어나서 세수하고 즐거운 기분으로 학교 가서 명랑한 기분으로 공부하고 수업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녀와 뮤지컬에 만나서 황홀한 기분으로 속삭이고 내일 또 약속하고 돌아오니 포근히 맞아주는 보금자리 라라라